아직 준비하지 못했었나 아직은 너만 사랑하니까 슬픈 사랑의 끝 눈물이라 혼자서 여기저기 걸어봐 모르겠어 정말 떠나 이유 왜 나를 떠나가려 했는지 안녕이라 인사 너무 슬프잖아 이렇게 떠나가려 하지마 울려퍼져 모르지만 내 안에 숨쉬는 너라는 사람 지킬게 믿어주면 되잖아 들리잖아